이상하게 I'm feeling freaky. 전화를 걸어봐도 여전히 답은 없고 마음은 급해져 널 찾아가 진하게 pain 널 떠올려 Then kiss your lips 아스라이 웃어지지 나리선 내 가슴이 수없이 만들어낸 이 밤의 끝엔 결국 너로 가득 차 이 손끝에 서명했던 체온 내 따뜻했었던 그 작은 손 흐릿해진 기억을 찾고 애타는 마음이 너를 찾아가 다시 또 pressure 너 침묵 속에 그냥 혼잣말만 자꾸 늘어가 부르고 불러도 답은 줄어가 지금 너는 어디 있니 제발 내게 돌아와 누구보다 달콤했던 네 숨결 날 간지럽히던 네 머릿결 멀어지는 기억을 붙잡아 애타는 마음이 너를 찾아가 다시 또 찾아오기 All right.